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.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면. 너의 손을 잡고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하늘을 걸어 약속해 영원히 오직 너만을 사랑해. 밤하늘 불빛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꿈 가르다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.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. 태양보다 더 따스한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해. In my life 내 지친 삶에 다가와준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. You are all of my love. You are all of my life. 내 모든 걸 걸어서 나는 널 사랑해. 저 푸른 바다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곳 Paradise.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.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. I'm not afraid.